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 세대를 한탄하시다. 예수께서 이 세대를 한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한탄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각색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철렁마리가 걸어다녔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였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무감각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무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었건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적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으심에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오리까 라고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 즉 하나님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던져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관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건대 야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의 신앙은 생동감이 없었고 신앙이 정체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사대교회 교인들은 왜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현장으로 계시록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원인을 찾아보실래요? 두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왜 사대교회는 왜 죽어갔는가? 그 원인 두 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과 3절 합동합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발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사회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전체가 무기력한 분위기가 팽배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화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대교회 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나 생동감이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육간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사회 편승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편승하고 또는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음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무드가 무기력한 무드가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들이 동화되어서 그들 또한 동일하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갈망과 또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육간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처방약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방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처방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살 수 있는 처방약을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계시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누가요?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를 깨트려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살 수 있는 처방약을 두 가지를 줬습니다. 첫째, 3절. 너는 일깨어. 그래서 일깨어라는 것은 헬라어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세상에 편승하여 세상의 영향을 받아 혼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두 번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이 말씀은 완전히 숨이 지기 전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완전히 100% 죽기 전에 그 남은 바, 그 남은 바가 뭡니까?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힘이 하나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남은 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근래 봐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겠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만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줄어들고 성도를 안 오고, 그리고 외쳐보고 불러봐도 성도들이 코로나19의 교회에 발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또한 성도들은 지금 현재 무기력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교회가 침체되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계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신앙심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한 시간 반 전에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반 전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안 내게 강 같은 평화 안 내게 강 가 든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믿지 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왜냐면 한 시간 반을 서 있으니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줌마들이 그렇게 밀어. 나는 아줌마 무지 싫어해. 네? 왜 이렇게 밀지 말라는데 계속 밀어. 응? 막 몸이 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거야. 젊은이 좀 밀면 어때? 그리고 밀면 어때면서 가슴을 비벼.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가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자가 이 종소리를 울릴 때 위로부터 내는 전율이 내 마음속에 타고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바가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임베시를 듣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면 다시 새롭게 일어나, 다시 새롭게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뜨겁게 열정을 회복하리라. 이런 결단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되새겨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자꾸만 되새겨보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것을 자꾸만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 그것을 지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의 지정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if거든요. if가 뭔지 아십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재에 대비해서 빨리 바꾸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밋밋한 태도와 무감각한 태도에서 말씀을 갈망하는 태도와 감각 있는 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만 신앙의 생동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행동에 취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그즉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터전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더 나가서 친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즉시 민감한 반응과 함께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심령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나의 백세에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는 군말하지 않고 그저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또한 여러분 축복된 인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면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면 기도하는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사랑하는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십자가의 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신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학생이 앞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 아니 저 친구가 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건가? 또 둘러봤더니 또 좌측에 있는 어떤 여자 학생도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앞에 앉은 두 학생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말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민감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만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고쳐야 합니다. 나를 치료해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에다가 바늘로 콕콕 찔렀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사람은 다섯 사람밖에 안 돼.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1번 아프다, 2번 따끔하다, 3번 느낌이 없다, 1번, 2번, 3번. 그러면 한번 실험해볼까요? 바늘이 없지만은 두 손을 한번 꼬집어봐요, 지금. 꼬집어봐요. 꼬집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만 아파.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이 장성한 성도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꼬집어 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말씀의 바늘을 가지고 우리 가슴을 찌르면 아파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한번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자, 시편 107편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2절. 근데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을 봐야지만 이 전체 의미를 갈파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1편의 말씀, 107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1절 서두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일질이 없었으면 구원의 역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편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와 함께 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합동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간송할지어다. 감사절을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지어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여기다 대비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9절, 20절 이 말씀은 가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죽고 못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죽어보실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죽어봐요. 죽는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물어보라는 건가? 1번 필요하다, 2번 필요하지 않다, 1번, 2번.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만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They cried to the Lord.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우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 앞에 우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자에게 우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능하신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해답을 기도란 단어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전화 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했습니까?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구약에서는 백성과 왕에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때때로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두 번째, 고치신다. 힐링하신 거예요, 힐링. 영어 성경에 힐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치시고, 뭐 치료하시고. 세 번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위험한 지경이 뭡니까? 위태로운 곳에서 건지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딜리버리 하셨다. 위태로운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아멘. 몇 년 전에 전쟁터에 갔다 어떤 한국계 미국인이 저를 만났습니다. 자기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폭탄이 뻥 터졌는데 자기 앞에 전우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있어요. 그런 경험을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한 것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살아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저를 살려주시옵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전쟁 한번 갔다면 많은 사람이 자살한 건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의 시위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가족들을 전부 다 총으로 쏴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게 오늘 전쟁터에 나갔던 아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태한 곳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여호와의 사랑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뭐예요? 그를 하나님을 감사하라. 성경에 나오는 찬송은 모두 다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감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감사제를 드리며, 두 번째 노래하여,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존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함과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주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주님을 통하여 생존하고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22절의 말씀처럼 첫째로 모여 감사제를 드리며,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생각해 보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쯤에 여러분 1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어나갈 그때쯤에 왜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의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오늘에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만족이 없습니까? 욕심이 과하니까. 욕심을 줄여보세요. 만족이 옵니다.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세이브하는 사람들은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그냥 저축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 많던 돈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믿었는데 내 아들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돈까지 긁어갔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돈은 꼽을 쳐놓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다. 따라합시다. 팍팍 쓰자. 저는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돈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제가 여기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에서 은퇴를 할 경우는 우리 교회에다 드리고 저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아 드리지 말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드리고 갈게. 취소. 여러분 모아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인생을 덜 살았어요. 내 나이 대봐. 나는 항상 매일같이 주님 앞에 쓰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버지 앞에 있을 때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왜 필요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많잖아요. 감사제를 드리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 예물로 제사를 드리며. 두 번째,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고칠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 워너메이커 신앙인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앙인의 간증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력 속에 그 신앙인의 간증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31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화점의 선구자로 불릴 만큼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11살 때 2달러 75센트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할부로 성경책을 샀는데 이 성경은 제게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200억 불의 재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영화배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신영균 원로 영화배우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그분의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안녕.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데. 그리고 빨간 마오라 영화를 무지 봤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는 치과 의사도 했습니다. 사업도 했습니다. 또 15대, 16대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인으로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믿음으로 자랐던, 정말 보기 드문 영악의 크리스천 중에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재산이 5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요? 놀라지도 않는 겁니다. 포기한 것 같아요. 5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중에서 중앙일보에 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주도 영화 박물관에 500억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100억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런 나머지 재산은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고 자기가 마지막 죽으면서 모든 돈을 다 나눠주겠다고 중앙일보 기사에 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런 한 푼도 물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유언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나된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신본주의입니다. 토란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에베레스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낡아빠진 이 성경책을 내 간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행동하는 자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흥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될 줄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에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하십니까? 세상 잡소리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직 우리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축복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